Lonely night 밀려오는 날 막을 수 없는 새벽 이 파도 소리에 넌 떠내려가는 중인걸 Oh no 내 기억엔 돌아가 언젠가 너와 있던 곳에 oh, Not far away no 시간이 갈수록 그리워, 그리워. 네 예쁜 음성도 그 얕은 숨소리까지 Baby I hear you I feel you 볼 수가 없어도 날 들을 수 있어 눈을 감고서 이 세상 모든 소리 중에 너를 찾아내면 돼 너의 작은 웃음소리로 난 네가 잘 지낸다는 그 감각 확인하면 돼 Somebody loves you babe oh, oh, oh. Somebody 너는 비가 되어 내려와 조금 더 세차게 내려줄래 꼭 잡혔는 마음이 다시 켜지도록 기울여뜨던 밤 어딘가 멀지 않은 곳에 Not far away no 누군가 그대로 널 생각하면서 오직 baby oh. I hear you I feel you 볼 수가 없어도 널 들을 수 있어 눈을 감고서 이 세상 모든 소리 중에 너를 찾아내면 돼 너의 작은 웃음소리면 안심할 수 있을 것 같아 Right here yeah 혼자서 물어보는 너의 연보 흔적마저 다 떠난 후 나서쳐간 소음들 속에 혹시 낫지 낫칠지 모르 희미한 소음까지 이 바람은 왠지 널 지나쳐 왔을지도 몰라 순간 멈춘 모든 게 꿈 같아 여전히 새하얀 안개 속에서 나는 길을 잃은 Somebody Somebody loves you 부디 이건 나서줘 잡을 수가 없었어 잠시 just hold on tight 내 곁에 없어도 넌 내 안에 있어 눈을 감고서 수많은 날들 중에 하루 다시 건네보면 돼 행복하길 바라고 있어 잘 지낸다는 그 것만 확인하면 돼